우리 한국 분들이 대부분 2층에 계시죠? 오늘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 제가 우리 몽골 형제자매들 못 봤던 분들도 한국 분들도 뵙지 못했던 오랫동안 이렇게 뵙지 못했던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성탄절이나 그 부활 때가 되면 아, 성당에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압박감을 받습니다. 오랫동안 뭐 바쁜 와중에 못 온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때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아, 성당에 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압박감을 받게 되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양성됐다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힘든 일이 없었어도 아니고 내 생활이 그냥 기쁨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오늘 이곳에 와서 즐겁게 노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힘든 와중에도 우리는 이곳에 함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것들이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는 우리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무너지고 또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우리 삶 안에 하느님 체험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 하느님 체험이 강렬하다 한다면 한다면 한국말이 잘안 되네요. 하다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에게 기쁨을 줬던 그 대상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정말 흥청망청 써본, 진짜 뿌리면서 써본 만약에 누군가에게 경험이 있다 한다면 돈이 떨어졌을 때라 하더라도 다시 그 체험을 기억하고 또 벌기 위해서 한번 노력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술 한두 잔이 나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또 기분 좋게 해줘서 맛있지만 결국엔 술은 나 자신을 망치고 내 주변의 관계까지도 망치게 됩니다. 도박도 아마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한탕으로 크게 벌었던 체험이 자꾸 나를 도박판으로 끌어들이지만 결국에는 망치는 요소가 되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시고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더욱 우리를 갈증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체험은 그렇게 분명하게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체험이 적을 때 우리는 신앙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봤을 때내삶 안에서 내가 가장 힘든 때 나를 세워주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고 혼자 있다고 완전히 절망감에 빠져서 혼자 있다고 느껴졌을 때내 곁에 있어줬던 그분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볼수 있다 한다면 그것은 곧 신앙체험으로 나를 다시 하느님 곁으로 하느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체험, 그 체험이 바로 오늘 성탄절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체험이 도박이나 제가 처음 예를 들었던 도박이나 술이나 그런 욕심 같은 것들은 채우면 채우려고 할수록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채우면 채울수록 내가 그분께서 빈손으로 있다 하더라도 가장 힘들게 엎어져 있는 것처럼 무너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무릎 꿇고 쓰러져 있는다 하더라도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하느님으로 꽉차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어진 체험 우리가 알던 느껴 그 순간에 느꼈던 느껴 느끼지 못했던 늘 우리와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하느님 구세주 예수님을 함께 맞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를 깨워줍니다. 이 기쁨이 오늘만 느끼고 끝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눌 때 더욱 커지고 또 진정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